리버 포드 모든 게 멋지고 차분하다고. 자포드가 말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정상이라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멋지고 차분한 게 아니지.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면 뭐 모든 상황이 내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해두자고. 괜찮지? 자포드가 말했다. 포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자포드는 킥킥거리면서 술을 마셨다. 술잔 입구까지 거품이 끓어오르더니 대리석 바 표면 위로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야성적인 피부를 가진 우주집시가 그들에게 다가오더니 전자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자포드는 많은 돈을 주고야 집시를 보낼 수 있었다. 집시는 이번에는 바의 다른 쪽에 앉아있는 아서와 트릴리언에게 다가갔다. 도대체 여기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란 건 확실해. 아서가 말했다. 술이나 한잔더해 즐기자고. 트릴리언이 말했다. 어느 거 말이야? 그두 가지는 상호 모순적이라고. 아서가 말했다. 불쌍한 아서, 너 정말 이런 생활엔 안 맞는구나, 그렇지? 이걸 생활이라고 할수 있어? 너 점점 마빈같이 말하는구나. 마비는 내가 아는 가장 명쾌한 사고의 소유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바이올린 연주자를 내쫓을 수 있지? 안내서를 위한 안내서 5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소녀입니다. 네, 저는 잔이고요. 방금 코너는 보고 있는 신앙송이었습니다. 들으신 부분은 16챕터에서 자포드랑 포드가 대화하는 부분 하나랑 트릴리언과 아서가 대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럼 메가도도 출판사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모이님께서 줄거리 요약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2권의 13챕터부터 21챕터까지를 읽어왔는데요. 프로그스타 B 행성에 있던 주인공들은 순수한 마음 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포드는 컴퓨터에게 가장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가자고 하고 그들은 우주의 끝에 있는 레스토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우주의 끝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모여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우주의 종말을 구경하는 쇼를 진행하는 맥스 커들플린도 보게 되고, 재앙지대라는 밴드의 멤버인 핫블랙 데지아토와 그의 보디가드를 만나기도 합니다. 주인공들은 진열된 우주선을 구경하다가 빨려 들어갈 듯이 강력한 검정색의 우주선을 훔쳤답니다. 사실 그 우주선은 재앙지대 콘서트에서 사용하려고 제작된 것이었는데, 태양으로 발사되어 사라질 용도였죠. 그렇게 또한번 죽음의 위기에 처한 주인공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아서가 텔레포트 버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안정성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이번에 줄거리는 사실 다른 때의 줄거리에 비해서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길이에 비해서 사실 그 레스토랑 안에서 그냥 이것저것 소개하고 묘사하느라 좀 내용이 많이 소비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약간 뭔가 한 템포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 타임 패러독스 같은 내용이 많이 나와서 더 헷갈리고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도 재밌었던 부분이고요. 저는 또 밀리웨이스랑 재앙지대는 또 제가 좋아하는 파트인데,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약간 멍해져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몽환적인 분위기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그 밀리웨이스 레스토랑 인테리어 같은 거 묘사하는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우주가 종말할 때 장면도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아니면 전체가 다 검은 우주선도 그렇고, 약간 읽으면서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왠지 모르게 약간 마약하면 이런 느낌일까 읽게 되거든요. 우주에 붕떠 있는 느낌? 네. 그런 게 들더라고요. 굉장히 지적인 즐거움으로 만족을 잘 느끼시는 것 같네요. 지적인 즐거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 시리즈의 5개 부제 중에 가장 끌렸던 부제가 우주 끝에 있는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도 특이하고 너무 궁금했던 파트 중에 하나였는데 드디어 이 레스토랑에 나와서 즐거웠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우주의 종말을 보면서 사람들이 파티를 벌인다는 설정 자체가 뭔가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뭔가 이것 자체가 스핀오프로 만들어져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아 그렇네요. 이게 스토론 갖고 뭘 만들어도 재밌겠다. 네. 막 에피소드 드라마처럼. 어 맞아 맞아. 약간 운영자랑 막 웨이터랑 이렇게 해갖고 어, 사회자.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 재밌겠다. 매번 만나는 어, 새로운 세계. 손님들. 오, 재밌네. 이런 거 한번 창작. 해보시죠. 한번 해봐야겠네요. 나쁘지 않네요.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새로운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레스토랑에 웨이터가 나오고 근데 웨이터는 그냥 웨이터라 할 말은 없고요. 네, 딱히 할 말 없네요. 저도요. 그 재앙지대의 멤버인 핫블랙 데지아토가 나오죠. 네. 이 사람이 계속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런 어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핫블랙 데지아토가 속한 그룹 재앙지대가 되게 시끄럽고 크고 네. 뭐, 소리가 크고 이런 밴드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묘사들이 다 핑크 플로이드의 공연에서 감화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앙지대가 약간 핑크 플로이드를 모델로 만든 그러면 작가는 아주 시끄러웠다고 생각한 걸까요?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들어야 된다고 하는 묘사가 나올 만큼? 뭔가 그만큼 되게 강렬한 어떤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나중에 핫블랙 데지아토가 죽음 장치를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포드가 말하는데 이거 역시 핑크 플로이드가 한 1년 정도 해외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도 역시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더글라스 애덤스가 핑크 플로이드 중에 기타리스트와도 좀 친분이 있었어가지고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래서 42번째 생일까 42번째 생일에 핑크 플로이드 공연에 초대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계획된 42번째 초대인가요? 아니면 네, 의미심장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후에는 이제 핑크 플로이드 기타리스트였던 길모어 씨가 어떤 공연 같은 걸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핫블랙 데지아토란 이름이 정말 뭔가 영어식 이름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름을 막 생각을 하다가 더글라스 애덤스가 이즐링턴 지역의 부동산 회사 이름을 딴 거라고.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그 이름을 발견했는데 거의 막 앞을 박을 지경 했을 정도로 그럴 뻔했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름 써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쓰게 됐다고. 오 신기하네요. 부동산 이름이 핫블랙 데지아토면 되게 독특하지. 어, 이런 건 처음 알았고 저는 사실 그 데지아토보다 데지아토 경호원에 좀 더 눈길이 갔는데 왜냐면 데지아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사실 데지아토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 받고 튀어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막 술 마시고 놀러 다녀도 모르는데 되게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데지아토에서 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막 존중의 의미로 데지아토의 눈을 감겨놓기도 하고 말투도 되게 딱딱하잖아요. 되게 번역된 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격식 차린 말투고 그래서 아 진짜 직업 정신 되게 투철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포드랑 말하는 게 너무 포드 불쌍해. 이 사람은 죽음 장치를 달고 있는 게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말이 없구나. 이제 깨달으신 겁니까? 아니 궁금했어요. 이게 눈을 감겼다고 해서 죽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네. 정말 약간 미지의 어떤 왜 이 사람이 이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까먹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바에서 만난 그 사회자 맥스 코들플린. 저는 이 사회자라는 사람 센스가 진짜 기가 막히는 것 같은 게 소소하게 빵 터졌거든요. 이 사람 대사에. 이 사람 대사가 대부분 17챕터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155쪽에 예예예 하고 코미디언들이 즐거우냐고 물으면 예 하고 외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외쳤다. 이 말이 저는 뭐라고 되게 난데없이 빵 터졌어요. 재밌네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 뭐길래. 근데 뭔지 알 것 같고. 뭔지 알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도 재밌었고, 이거 말고도 종말이나 끝을 이 사람이 많이 마주하고 생각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통찰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네. 대사에서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물론 웃기지만 되게 시니컬한 농담이기도 하고 가볍게는 내일 숙취 걱정은 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나 뭐 집에 가스 걱정은 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뭐 이런 늦었어요. 막 이런 멘트들부터 시작해서 막 보수주의자들 무슨 뭐죠? 시리우스 비행성의 젊은 네. 보수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이 모든 게 당신들 잘못이에요 막 이런 멘트들도 있고 그리고 그 보수주의자들이 심지어 멍멍 짖는 개고 네. 이런 게 재밌고 되게 촌철살인 같은 느낌이 이렇게 확확 꽂혔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그리고 다 에피소드를 만들어보면 얼마나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안타깝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뭐 끝을 보게 되니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희망을 품을 미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이 냉소주의자가 마지막에 이걸 놓치지 않아요. 희망이 없다는 걸 알지만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 인간사도 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종말에 다가왔으니까 그거 자체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 새로 등장한 인물 중에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의 스토리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더 안 나오는 인물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뭔가 어디 한 5권쯤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에서 끝이라서 더 애잔한 느낌이 강했던 캐릭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쇼에 나가기 전에 망각이 숨어있는 커튼을 열어젖힌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 그 장면이 무대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랑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내면에는 깊은 슬픔과 성찰이 있는 인물인가 싶기도 하고 또 직업 자체도 이 사람이 재능이 많다는 건 알겠지만 매일 무언가의 시작이나 종말을 봐야 하는 삶이 행복할까 싶기도 하고 왜 좋은 관광지도 매일 보는 가이드나 직원들은 지겹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해보게 돼서 좀 짠한 느낌이 있어요. 모이님은 진짜 신기한 게 매번 이렇게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잖아요. 그러게요. 프로도 씨도 그렇고. 근데 저는 모이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의 그런 생활 때문에 망각이 숨어있는 커튼을 열어젖혀야 하는 게 아닌지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달소녀님은? 저는 뭐랄까 약간 개그맨하고 사회적 생활을 진짜 오래 해와서 무대에서 너무 잘하고 되게 빛나는데 그 모든 것 자체에 환멸을 느끼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환멸?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개그맨들을 무대 뒤에서 만나보게 될 때가 있는데 개그맨들이 되게 유명한 분들은 아니고 그냥 이제 무대 자주 서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가끔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서 느껴지는 뭔가 환멸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모습과의 되게 굉장한 일감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맥스한테서도 저는 읽으면서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아유, 저도 그랬던 게 이 사람 되게 냉소적이다. 자기가 말은 하는데 그거를 다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 특히 이 사람은 또 우주의 종말을 보여주는 레스토랑에서 매일 일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일 자기에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이벤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주가 종말한다는 게. 근데 그걸 되게 분위기 띄우면서 진행해야 되니까 되게 답답하고 지겹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정말 종말을 끝에 다다르기 바로 전까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네. 혼자 일하고 있는 거기서. 네, 그게 짠하게 느껴지면서도 또 왜 그 무대 서는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이 사람 뭔가 그런 소명을 잃었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이번에 자코온님이 나오죠. 이분이 신 자코온인데요. 이 캐릭터에 대한 묘사도 역시 작가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자코온이 다시 오겠다고 하고서 우주의 종말이 8분 남은 시점에도 오지 않는다고 맥스가 비꼬잖아요. 그러고 뭐 나중에 결국 나타나긴 하는데 마이크를 잡은 지 1분도 안 돼서 우주가 끝나죠. 그러니까 자쿤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그 기독교에서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그대로 따온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작가는 재림이고 뭐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주는 결국 끝장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사실상 신에게는 없다라는 시각을 이 캐릭터를 통해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부분이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는 항상 떠올리게 될 때 뭔가 권위의식을 권위의식을 그 존재가 갖진 않지만 인간이 봤을 때 되게 권위를 뭔가 그런 걸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삼라만상을 창조했다는 신이 멸망하기 전에 막 말을 시작하려는데 우주가 갑자기 막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분 동안 할 말은 하는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서도 500년 동안 맥스가 이제 진행을 막 하면서 자쿤이 강림한 건 처음이잖아요. 되게 바쁜 존재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1분 동안 하고자 했던 말이 대체 뭘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런 부분에서 작가 맨날 자르거나 이렇게 긴장감을 확 풀어주는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춰지는 자쿤이란 신의 존재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친숙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쿤은 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신 전지전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 자체를 풍자하는 더글라스의 시각이 아닐까요? 격하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좀 더 얘기하면 아 그거 그래, 정말 그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이 책에 하지만 그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기대하세요. 재밌어요. 네, 어쨌든 이 처음 모이님의 예명이 저희가 추천해서 자쿤이 될 뻔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때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렇게 막 대단한 신 아니니까 부담 안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적극 추천했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제 그 예명에 대해 안심했어요. 그 여기 나오는 신 캐릭터들이 어떤 형태로든 신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읽어보니 정말 대놓고 풍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자가 부담스럽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존의 신의 면면이 반영된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담스럽고 대놓고 가공의 인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놓고 풍자당하기도 싫은 마음도 있어. 아 그러게요. 저요. 네. 아, 노래를 놀림당하는 캐릭터가 되라고?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봐서 네. 가장 처음에 이제 잔님께서 타임 패러독스를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네. 이번 분량에서 시간 여행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타임 패러독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어쩌면 영화에 대한 스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왜 한 1, 2년 전에 개봉한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영화 스포는 제목이 스포예요. 뭐야? 네,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영화 감독이 은하수를 여행한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봤다면 이게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영화 얘기랑 별개로 여기 책에 나오듯이 자신이 자기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저작권 때문에 소송을 당했는데 뭐 시간여행으로 더 먼저 썼다고 우겨서 무모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우주의 끝에 가 있는데 종말에 가 있는데 다음 공연은 몇천 년 전이니까 그쪽으로 스케줄을 가자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 읽을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시간여행을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겠지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연쇄의 반응 작용들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물론 지금도 시간여행으로 발생한 모순들을 생각하면 되게 머리가 꼬이는 느낌도 들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고요. 물론 이런 거랑 관련해서 문법이랑 시제 언급한 것도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 옛날에 영어 배울 때 되게 헷갈리던 게 문법과 시제 아닙니까? 네. 저는 이 문법하고 시제 부분 읽을 때 진짜로 소리내서 웃었거든요. 너무 웃긴 거예요. 막 봉해지올할 막 무슨 봉해지올할이 뭐야?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저는 이거 원서로 이 부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문법적으로 표현해놨을지. 전 이거 한국어로 번역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재밌게 네.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냥 현재 완료, 뭐 과거 완료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한데 이건 또 얼마나 이렇게 뭐 그러니까. have, had 막 이러면 써가면서 복잡하겠어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요즘에 타임 패러독스를 다루는 어떤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읽을 때 잔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그렇게 신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막 워낙 요즘에 컨텐츠들이 너무 맞아요. 많고 특히 한국은 그거에 너무 재미를 들여서 이제 시작됐어. 모든 판타지가 거의 시간 여행을 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고 릴리웨이스 레스토랑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우주의 끝을 앞두고 파티하는 사람들의 풍경이 아까 말했듯이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아 이제 다 끝나니까 파티나 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재밌겠다.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놀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좀 그거를 막 관람한다는 게 기이하기도 하고 네.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방금 듣다 보니까 아, 진짜 재밌겠다. 정말 재밌는 파티겠다. 우주의 종말을 앞두고 하는 파티는 진짜 뭔가 정신까지 벗어 던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은? 네. 정말 폭발로 우주가 끝이 난다면 진짜 장관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빅뱅 이론과 빅크런치 이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빅뱅 이론은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굉장히 축소된 듯한 묘사였지만 포드가 욕실 이야기를 하면서 욕조에 후크를 뺐을 때를 비디오로 찍고 그 반대로 돌린 것이 빅뱅이라는 듯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정말 우주에 비해서는 축소된 묘사가 맞지만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과학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빌 브라이슨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첫 부분에 빅뱅 이론이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단, 엄청 작은 단위 원자 수준 정도보다 더 작은 그런 단위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공간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3초간인가? 그리고 거의 80년대 그리고 그 폭발 이후에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팽창하던 우주가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축소될 것이라는 이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빅크런치 이론인데요. 현재는 다 폐기되고 우주는 계속해서 가속 팽창한다는 것이 지금의 정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이 쓰여질 당시가 좀 옛날이라서 그런 빅크런치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작가가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치 빅뱅의 반대처럼 무한히 크기가 줄어들다가 폭발하면서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뭔가 빅뱅의 반대처럼 무한히 크기가 줄어들다가 폭발하면서 공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타임 터빈? 외부의 모든 공간이 없어졌다는 묘사가 히치하이커에도 나오잖아요. 결정적으로 아서가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포드한테 물으니까 포드가 이렇게 대답하죠. 뱅빅이라고. 생각해보니 진짜 빅크런치 이론을 따온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요즘 우주의 종말은 아마도 별들이 영원히 멀어져서 시간이 없어지는 그 지점을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뭐 너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사건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충돌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지금 생각하는 종말인 것 같고요. 너무 팽창을 해서요? 네. 그리고 여기 레스토랑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누구누구 왔는지 묻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아스가르드 신들 오셨냐고 막 사회자가 묻거든요. 에이. 제가 봤을 때 더글라스 애덤스는 북유럽 신화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시리즈 중에 더크 젠틀리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도 주요 인물이 토르랑 오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에도 토르랑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가 끝날 상황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자포드가 그러잖아요. 우주의 끝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과거 시제를 많이 써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거의 벌써 끝나버린 상황이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여있다면 뭘 하고 계실까요?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곧 끝난다면? 아까는 똑같이 지낼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구가 정말 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고 우주가 정말 하면 진짜 정신 벗어 던지고 놀 것 같아요. 아 너무 정말 즐겁게 돼요. 네, 진짜 내일 숙취가 없을 거니까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 그때야말로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네요 진짜. 저는 평소에 욕망을 되게 많이 억누르고 지내서 되게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그동안 되게 체면 때문에 못했던 거 다 하고 근데 좀 생각해봤던 거는 근데 그렇게 놀면서도 아 이러다가 우주 안 끝나면 어떡하지? 막 새로운 자아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약간 그런 자아로 다시 살아야겠네. 어쨌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다가 떠오른 노래가 있는데 드렁큰 타이거의 뿌리라는 앨범이 있어요. 거기에 원한이란 노래가 있는데 여기서 원은 영어 원으로 써있고 근데 그게 24시간이 남아있으면 너 어떻게 하루를 보낼 거냐 하는 가사인데 그래서 이제 타이거 JK랑 DJ 샤인이 한 명씩 이제 가사를 랩을 해요. 나는 이렇게 보낼 거다. 넌 이렇게 보낼 거니. 막 이렇게 하는데 오랜만에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집에 가면서 들어봐야겠다고. 저도 들어봐야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드렁큰 타이거 말고 재앙지대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달소녀님이 처음에 영회에서 얘기하신 그 가사를 들을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잠시 맞아요.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이 밴드의 노래는 대체로 단순하며 주제도 친숙하다. 즉 소년 생명체가 소녀 생명체를 은빛 달 아래서 만나는데 그 달이 아무 이유도 없이 폭발을 벌인다는 식이다. 이걸 보면서 달소녀님이 가사를 쓰셨다고 영회에 말하신 바 있죠? 네.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아 달소녀의 타이밍이 온 것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정말로 가사를 그래 한번 어디 읽어보자 하고 옛날에 썼던 가사집을 꺼냈어요. 가사집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가사 끼적거렸던 또 노트가 있는데 진짜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때가 생각해보세요. 중학생 때였잖아요. 굉장히 날것의 감정이 넘쳐나는 막 그런 시기잖아요. 굉장히 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보여드릴 수 없는 수준이었고 다만 좀 내용만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평생을 바쳐서 달에 사는 달소녀를 찾아다니던 우주소년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소년이 이제 달에 딱 도착해서 소녀를 딱 마주치는 순간에 달이 폭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재앙지대 설명에도 나와있듯이 달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설명과 좀 다른 게 있다면 그 설명에서는 은빛 달 아래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제 가사에서는 이제 달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폭발해버리면 달 소녀도 우주 소년도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폭발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 평생을 바쳐서 우주소년이 달소녀를 드디어 찾아냈잖아요. 힘들게 내 인연을 만나서 눈만 딱 서로 마주쳤는데 근데 그 눈만 마주쳤는데도 서로가 서로의 인연인 걸 안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랑은 정말 상관도 없다는 듯이 달이 그냥 폭발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물거품이 된단 말이죠.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게 좋았어요. 약간 저도 좋은데요? 중2병 감성으로 쓴 가사였어요. 근데 이거 약간 해피엔딩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시에 죽는 거잖아요. 보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이거 내용 들으니까 막 검정치마 안티프리즈도 좀 생각이 나고 그 닥터우의 시즌 8인가 9에 보면 이거 스포라서 얘기해도 되나? 그 어떤 에피소드에 달이 막 폭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놀랐던 게 달이 어떤 돌덩이가 아니고 어떤 생명체 알이었던 거예요. 오~ 그런 재밌다. 네, 그 달 폭발하니까 그것도 생각나서 어, 알같이 생겼어 생각해보니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어 뭐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아, 그 닥터우 얘기하시니까 닥터우 시즌1에도 그 막 이렇게 우주 끝에 가잖아요 정말 네. 끝에 네, 맞아요. 근데 그때도 폭발을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맞아요. 많이 나와요 네. 저도 그 장면 생각이 네. 많이 났어요 그 장면이랑 이 장면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번 부분에서 무대가 레스토랑인 만큼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에 레스토랑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도마뱀의 가죽을 이어붙인 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 발을 위해서도 도마뱀 가죽이 필요했지만 도마뱀들도 그들의 내장기관을 덮기 위해 그 가죽이 필요했다는 소설이 나오는데 어, 이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뭔가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먹어달라고 말하는 속과의 짐승 얘긴데 이 짐승이 결국 뭐인지는 안 나오죠. 네, 뭔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특별 요리 재료인 짐승이 스스로 걸어 나와서 어떤 부위가 좋은지 이 부위를 어떻게 요리하는 게 좋을지 손님들에게 직접 얘기를 한단 말이죠. 스스로 먹히기를 원하고 그 사실을 똑똑하게 말할 수 있는 짐승이 길러지게 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는데 손님이 부위를 고르자 손님에게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저는 그럼 빨리 자살하러 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되게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뜨억하는 손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인간적으로 하겠다고 이게 저는 좀 그 경영학 이론이 생각이 났는데 경영학 이론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내고 선호하거나 매력을 느끼거나 욕구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라는 이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식을 하고 싶지만 동물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인간들의 모순적인 욕망이 투영된 것이 바로 이 짐승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먹히길 바란다고 말하고 명랑하게 얘기하는 이 동물이 어쩌면 인간들의 이상적인 제품, 이상적인 서비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되게 뭔가 죄책감 드는 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이상 에 맞게 그들도 먹히길 원하지만 그 대사를 들으면 뭔가 먹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서처럼 이게 되게 효과적인 채식 권유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 왜 임수정 나오는 영화 뭐죠? 그 불만 계속 말하는 류승룡 내 안에 모든 것? 아 맞아요. 내 안에 모든 것. 거기도 무슨 임수정이 막 그런 거 지적하잖아요. 돼지고기 음식점인가? 아~ 거기서 돼지가 칼이랑 폭과 들고 있는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크리피한데 네. 막 별 생각 없이 가서 막 고기라고 또 좋다고 먹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막상 이렇게 아까도 말을 했지만 뭐 이런 생명체가 뭐 이런 대사를 하고 있으면 좀 아서 같을 것 같아요. 심정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안 먹기 시작하다 보면 또 뭘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기서 막 풀도 채식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자신이 애초에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문제는 좀 정말 비인간적인 이것도 되게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과정들로 단순하게 뭔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공생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고 요즘 유전자 조작 식품 이런 것도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뭐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뭐 되게 가둬놓고 키운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비인도적인 가축 사육. 이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먹을 게 많고 뭐 그렇지 모르지만 나중엔 또 어떻게 결국에 지구에 있어서 작용할 수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채식을 잠깐 했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채식 모임 하면서까지 했었는데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맞아요. 저도 아니, 근데 저는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겠는데 채식 식당도 별로 없고 네, 맞아요. 주변에서 고기 먹을 일이 하도 많으니까. 네. 근데 그 짐승이 그러잖아요. 취직하겠다고 하니까 글쎄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채소들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그럼 둘 중에 꼭 골라서 먹어야 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물론 더 맛있는 걸 먹겠지만 과연 마음이 편한 쪽은 어떨 쪽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사실 먹어달라고 하는 쪽도 그렇게 마음이 편할 것 같진 않고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먹히고 싶지 않아도 내가 먹어버리는 편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윤리적인 이유를 떠나서 주체적인 관점에서 먹어주세요,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먹으면 되게 느낌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얘기도 좀 해보자면 이 얘기는 또 이제 완전히 동물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게 되긴 하는데 이 부분 읽으면서 옛날에 본 살이라는 연극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때 이 살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살 그걸 얘기하는 건데 주인공이 되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막 미친 듯이 먹고 고도비만이 되고 뭐 지방간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얘기들이 진행되지만 연극을 보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동물의 살을 먹어서 자기 살을 불리는데 근데 그렇게 얻은 살이 나를 서서히 죽인단 말이죠. 근데 내 몸에 이제 필요 이상의 살이 붙을 정도로 막 많이 먹으려면 다른 이나 다른 동물의 살을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때 살은 사실 욕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연극에서 그렇게 사용되는데 인간이 결국에 타인이나 혹은 다른 생명체의 살을 뺏어서 자기의 살을 찌워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책임에서 진짜 한치 의심도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렇게 해봤을 때 진짜 나는 전혀 그런 거에서 벗어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쉽게 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나 혼자만으로는 나를 살찌우지 못한단 말이죠. 다른 이의 살이 필요하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서도 이 짐승이 동물, 그러니까 먹히는 대상으로 치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의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외계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외계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레스토랑 재료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 이 우주에서는 그럼 동물과 그러니까 그렇게 먹히도록 사육되는 것과 인간이나 외계인으로 치부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까 그 살 얘기할 때 생각이 났는데 그 얘기도 들었는데 막 채식도 채식으로도 살찔 수 있다. 코끼리를 봐라. 풀만 먹고 그렇게 살찌지 않느냐. 아 진짜로. 네. 그런 조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레스토랑이 종말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어떻게 끝났는데 다시 시작되냐는 거죠? 네, 어떻게 이 사람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종말을 맥스가 쇼를 진행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게 지금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시 우주 종말 직전으로 시간 이동을 하는 것 같고 종말이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계속된다는 점이 저도 인간으로서 너무 아이러니하고 이해의 끈을 잡기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맥스는 빅뱅 버거바에서도 사회를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들한테 시작과 끝은 한 번일 텐데 계속 된다는 게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쿠는 소멸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니까 언젠가 또 재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을 살고 있기도 하지만 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네요. 저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자신은 없고 제가 슈타인즈 게이트라는 애니를 보는데 그걸로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일본 애니인데요. 세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세계가 이 선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다가 한번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서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 그 선에서 쭉 다른 선, 그러니까 다르게 진행되고 있던 세계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제, 쉬운 개념으로 네, 다른 세계로 계속 이동하면서 그 세계선이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주의 종말이 하나가 오게 되면 여기는 끝나니까 이제 다른 선으로 점프해서 거기는 우주가 끝나지 않은 새로운 세계선이겠죠. 그러니까 거기 선을 타고 또 다시 시간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관이다. 이게 그 TVN 드라마 나인 볼 때도 그때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다르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세계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각 세계마다 또 다른 나가 살고 있고 타임 여행을 하는 이 사람들끼리 뭐 영향을 받으면 그 다른 선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는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닥터 후 같은 경우는 그 닥터가 그 타임라인이란 걸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막 과거의 나랑 지금 현재의 나, 미래의 나랑 만나면 안 되는 지점도 있고 근데 그러다 그런 룰이 있는데 어떨 땐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다 보니까 불꽃타기 스포츠도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여기서 다이달로스 클럽이란 게 나오잖아요. 네. 불꽃타기 스포츠가 되게 위험한 건데 여기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다이달로스 클럽에 간다고 하잖아요. 네. 장면 센스가 참 뛰어나다고 생각을 한 게 원래 신화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이달로스가 감옥에서 이제 아들 이카루스랑 함께 도망치다가 이카루스는 너무 높이 날아서 태양 때문에 죽잖아요. 그리고 다이달로스는 살잖아요. 이런 거에 착안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근데 과도한 성행위는 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뭔가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거는 딱히 관련 있는 것 같진 않고 계속해서 이런 유머를 하잖아요. 뭐 무슨 맥시메갈론의 창고 이런 거. 그래서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예, 저도. 그리고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검은색 우주선을 타고 이제 얘네들이 도망을 가자 도망이라기보다 훔쳐서 가잖아요. 네. 여기 그러니까 흑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훔친 우주선이 되게 검고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 우주선의 재질이 흑체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탈모 있으신들 분들 흑체 말고 찾아보니까 복사선이나 전자기파 같은 것들을 다 흡수하는 걸 흑체라고 하는데 이게 별과 같은 원리라고도 하고 뭐 양자론과도 관련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우주선이 그런 재질로 된 게 아닌가 생각해봤네요. 아, 그 여기 이 검은색이 너무 검기 때문에 이걸 이 검은색 재질의 우주선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파장에 반응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저는 다른 파장에 반응하는 눈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겠다. 네. 그 어디서 들었는데 낙타가 시력이 뭐 7.0이라나 12라나 막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파장도 파장인데 그런 것도 그 낙타의 시력도 되게 궁금하고 걔는 그렇게 느리게 가는데 그렇게 잘 봐서 그 파충류도 되게 우리랑 다르게 네. 보일 거고 뭐 곤충, 파리 이런 것들 박제 같은 애들도 이렇게 뭔가 초음파로 뭔가 감지할 거고 그런 걸 보면 시력이란 것도 되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그게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어두운데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을 때 적외선 적외선 적외선 네. 저는 그 적외선 눈을 갖고 싶네요. 약간 밤에 이렇게 되게 잘 보이잖아요. 고양이 눈 아니에요? 아 고양이가 그렇게 봐요? 네 고양이가 그거 그 빛이 있을 때랑 빛이 없을 때랑 똑같이 잘 본다고. 아 그렇구나. 이게 아이돌 프로 같은 거 보면. 밤에 네. 이제 숙소 잘 때 이렇게 막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들고 찍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굉장히 자극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빨리 우주의 종말이 와야겠네요. 네, 여튼 그렇고 우리 또 마빈이 네. 아, 나빈이 또 이번에 네.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네. 레스토랑에 갈 때도 일행들이 마빈을 떼놓고 가버렸잖아요.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게 더 나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마빈은 결국 5조 7,600억 하고도 3,979년 동안 혼자 지내게 됩니다. 그 우주선에서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불쌍해요. 안 그래도 우울증에 걸려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우울증이 더 이렇게 억겁의 세월을 혼자 지내야 하는 건 무슨 죄랍니까? 그러고 나서 더 신랄해진 것 같아 뭔가. 그런 마빈한테 막 자포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네 이번 인생 뭐 모험이 가득하고 뭐 흥미진진한 뭘 해줄게라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택도 없이 인생 운운하면서 모험이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너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겠네. 더 이상의 인생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한테서 열정을 끌어내려고 하지 말라. 그냥 시킬 거 있으면 시켜라. 말하는 부분이 진짜 체념한테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더 잔인한 건 그 텔레포트 조종자로 마빈 혼자 또 그 선다이브 하게 만들어 놓고 일행들 탈출하는 게 저희 분량 마지막이었잖아요.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쁘네. 네. 근데 이게 마빈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아서 약간 네. 스포 아닌가요? 저는 딱 그거 보면 알겠던데. 저도. 우울하다고 표현했나? 네. 우울한 누군가 혼자 시무룩한. 타고. 아, 시무룩한. 시무룩한 누군가. 아, 귀여워. 저는 그 전화와 왔을 때 일본에서 진짜 혹했거든요. 그니까 그 5조 7,600억 하고도 3,979년을 그 별것도 없는 행성에 있었다고 혼자 상상해봤거든요. 그러게요. 그 900년 동안 네.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잠이라도 자고 행성 안에 있는 우주선에 버려진 듯이 혼자 그렇죠. 그 프로그스타 비행성이잖아요. 네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막 폐기된 우주선 막 이런 건데 네.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남겨둔 줄도 모르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게 더 슬픈 거더라고요. 약간 나를 두고 간 줄도 걔네는 모르는 거야. 저도 사실 읽으면서 마빈 없는 줄 몰랐거든요. 나도. 전 알았습니다. 아 정말요? 역시 대단하시군요. 전화 왔을 때 누구한테 전화가 오지? 그랬는데 마빈이었어. 저는 전화가 왔을 때 마빈인 것을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마빈이 너무 안타까워.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투정을 하는데 그렇게 두고 다녀. 그러게요. 어쩌면 약간 일부러 두고 다니는 걸 수도 있어. 맞아. 그렇게 투정을 해대갖고. 그러니까 그냥 또 있으면 유용하다고요. 우주선도 락 해제해주고. 맞아. 예술도 막아주고. 여기서 이 우주선에서 훔친 우주선에서 마빈 없었으면 뭐 어땠을 거야. 맞아. 자포드가 남았을 거야 뭐. 근데 아서를 남겼을 것 같아. 맞아. 아서가 마빈이랑 같이 그 마그레테아의 거기서도 같이 경비 받잖아요. 좋은 해석이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읽으면서 아서를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이게 결정적인 건 정말 아서가 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텔레포트를 아서가 찾아내잖아요. 네. 물론 마빈이 없었으면 그 발견한 글을 두고 가겠지만 그래서 이쯤 되면 작가가 의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서가 중책을 맡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뭔가 모두가 패닉에 빠져있고 이제 죽음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게 많이 맞닥뜨려졌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럴 때마다 아서가 항상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너무 신기했고 또 이게 인간 생명체라는 점에서 어떤 상징성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의도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전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네요. 도글라스 아담스답지 않게 방금 이 말 되게 냉소적인데 되게 웃긴 게 아서가 막 이거 뭐야? 텔레포트라고 써 있는데? 뭐 이런 너무 귀여워. 아 그리고 이제 이 우주선이 사실 재앙지대 밴드의 뭐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로 썬다이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네. 뭐 환경 보호론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좀 나오잖아요. 네. 묘사되기로는 항상 같은 말로만 떠든다는 듯이 나오고 뭐 다 쏴죽였다고는 하는데. 사실 더글라스 애덤스 본인은 나름대로 환경론자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앞부분에 나왔던 그 자신을 먹어달라고 하는 소, 뭐 이런 밀리웨이스 레스토랑의 장식들? 이런 것들이 뭔가 환경 인식에 대한 풍자라고 보고 보기도 했고, 생전에 마지막 기회라니, 그 Last Chance to See라는 책을 동물학자인 마크 카워다인하고 쓴 적이 있어요. 이거 역시 근데 이것도 라디오 시리즈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국내에는 해나무 출판사랑 홍시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해나무판은 절판이고요. 홍시판은 한 1, 2년 전인가 리뉴얼이 돼서 다시 출판됐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구판을 샀다가 되게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 보니까 속지도 그렇고 칼라고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그림도 그렇고. 여하튼 이 마크 카워다인이라는 사람과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아직은 못 봤고요. 여튼 더글라스 애덤스 사후에 많은 인사들이 Save the Rhino, 그러니까 리노는 코뿔소 종류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이런 타이틀로 강의가 2003년부터 더글라스 애덤스 생일 때마다 환경운동 모금을 위해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강연자는 매년 바뀌고요. 대표적인 강연자로는 첫해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공저자 마크 카워다인,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책이 팔린 스티븐 핑커, 그리고 BBC 자연과학 쪽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나오는 브라이언 콕스 교수 등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6년인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봤어요. 네, 여러분은 좀 환경에 관심이 많나요? 근데 저는 사실 저한테 환경은 너무 큰 얘기라서 크게 막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딱 거기까지 느낌.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의 연대까지는 되게 와닿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고 이런데 환경에까지 가면 그게 좀 어려워져요. 약간 되게 아주 단기적인 측면에서 환경 보호론에 동의하긴 하지만 진짜로 막 내가 생활에서 막 환경을 보호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뭐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그렇게 막 크게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제가 좀 친하게 생각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능력이 막 좋아가지고 차도 있고 뭐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자기는 차를 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환경 때문에 이거를 팔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달소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은 하는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을 그전에는 저는 보질 못했거든요. 소소하게라도. 근데 그걸 보고 그 환경을 위해서 자기 편의를 일정 부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소소하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본 게 텀블러 맨날 가지고 다니고 사람들 가르치는 데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쩌다 보니까 복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 이 사람들 별로 공부도 안 할 건데 이거 종이 낭비 아닌가 약간. 왜냐면 정말 낭비되는 종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이러다 진짜 전 세계 나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닐까? 왜 쓸 것만 쓰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면지 많이 쓰려고, 종이 쪽도 좀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해요. 일회용품도 좀 안 쓰려고 하고. 그렇군요. 저는 그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큰 주제 같은데 그게 인간의 삶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저는 그 혼자 살면서 귀찮아서 안 지키는 환경 수칙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철저히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품을 꼭 씻어서 그 분류에 맞아요. 맞게 내보내야 한다든지. 근데 이거를 귀찮을 때는 그 안 지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시거든요. 왜냐하면 대단하시다. 그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네가 안 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니 어차피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뭐 아 그 사람들의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박스를 싣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 저것은 왜 폐지를 줍는 모습만 봤지 박스를 씻는 건 못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피자 그 박스 있잖아요. 배달되는 그 박스에 묻어있는 피자 이 자국들을 지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국을 지워야지만 폐지 그 모으는 데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귀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환경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랑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부터는 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더 와닿네요. 네, 그래서 막 요즘에 막 녹색 뭐 선거 시즌이고 하니까 녹색 관련한 뭐 정책들도 많이 나오곤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어떤 분이 녹색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환경에 대한 정책 자체는 사실 인간이랑 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공감이 가서 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네. 저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쯤에서 저희 메가도도 출판사 코너를 마치고 네. 다음 코너인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넘어가 보기로 하죠. 이번에는 그 BBC 드라마 에피소드 다섯 번째를 다뤘죠. 그 이전 에피소드까지는 그 메가도도 출판사에서 저희가 다른 분량과 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너에서 다루는 분량이 진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주 일치하였죠. 네. 너무 분량을 잘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라고 하면 프로그스타 행성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드라마판에서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빠지고 마그레타에서 시작하는 거 만 좀 달랐죠. 네. 프로그스타 비행성을 묘사하기엔 드라마에서 너무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밀리 웨이스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나오는데 저는 밀리 웨이스 묘사를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런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드라마의 어떤 세트가 드라마 항상 그런 느낌. 근데 이번엔 기대가 더 컸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 아까 자기를 먹어달라는 그 짐승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짐승이 아주 충격적이게 무슨 개콘에서 개그맨이 분장하고 나온 맞아.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건 진짜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글로 읽을 때 막 헐 뭐야 이러면서 읽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막 이러는 맞아 이게 너무 이상해. 저는 그 영상이 오히려 나은 점은 뭐였냐면 이런 느낌 저도 있었는데 여기에 글에서는 얘가 뒤뚱뒤뚱 스스로 걸어 나온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여기서는 약간 수동적으로 어떤 그 수레 같은데 실려 나오잖아요. 그게 좀 저는 네. 그래서 더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서 있으면 좀 더 주체적으로 보였을 텐데 막 판때기 위에 이렇게 올려져서 나오니까 진짜 뭐야 약간 머리만 살아있는 음식 같기도 하고 막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소과 동물 되게 돼지같이 분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속과긴 한데 그 본인이 열심히 살을 찌웠다 그랬잖아요. 먹히기 위해서. 아 믹스?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 보셨어요? 그 돼지 머리 같은 거 진짜 테이블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자포드랑 이제 사람들이 먹는데. 아 그랬어요? 네. 저 그거 보고 진짜 와 이 드라마 정말 은근 잔인하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서는 정말 물만 마시더라고요. 제가 위키피디아 영문에서 찾아보니까 그 짐승 말이에요. 그 돼지같이 생긴 속과 짐승이 당시 여기 TV 시리즈에 나온 트릴리언 있잖아요. 그분의 남편이자 닥터의 올드 닥터 그러니까 5대 닥터라는 거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그 짤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서 배우분이랑 돼지의 탈을 벗은 5대 닥터가 함께 찍은 사진 짤을 본 적이 있어요. 트위터에서 봤나? 아무튼 근데 이 당시 트릴리언 역을 맡은 배우 산드라 딕슨이란 분이 원래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 피터 데이비슨을 추천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피터 데이비슨이 라디오 시리즈의 팬이었대요, 원래. 네.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보디가드 있죠. 네.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얼굴을 당연히 모르실 건데 바로 그분이 그 유명한 I'm Your Father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 왜 그 스토리라인으로 치면 456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시리즈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다스베이더 역할을 하셨던 데이브 프로즈라는 분이라고. 네. 정말 얼굴을 모르네요. 모를만도 하네요. 저는 드라마 보니까 책 읽을 때보다 밀리웨이스 레스토랑에 좀 더 가고 싶은 이렇게 감흥이 들었달까? 아, 막 진짜로 그 레스토랑에 너무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 정말 그 종말은 어떨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 닥터 후 보면서도 우주여행이나 시간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지구의 종말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주여행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결혼비용보다 우주여행이 더 싸더랍니다. 그런가요? 그럼 우주여행 가야겠네. 우주여행이 상용화되지 않았는데도 모르겠어요. 뭐 2천만 원 더 싼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번에 핫플렉 데지아토 다 봤어요? 네. 너무 아니 왜 그렇게 생긴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뚱뚱해졌고 뭐 죽음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락밴드 재향지대 멤버이에요. 약간 그게 퇴역한 뭐야. 아이돌 같은 느낌이야. 맞아. 아니 그래도 막 그게 약간 진짜. 아니 아무리 퇴역한 사람이어도 락 밴드의 멤버였으면 뭔가 막 가죽 같은 거 입고 머리도 막 락 느낌 나게. 그러게요. 그 김도균 씨처럼 거기서 좀 더 살이 찌고 좀 더 거치적거리는 거 입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 하늘색 반짝이 옷 입고 있잖아. 막 그런 트로트 가수도 아니고. 약간 롤러장처럼. 아 그래서 너무 너무 웃겼어요. 근데 밀리웨이스는 전 아까 모이님은 좀 별로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구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아, 되게 상반된. 근데 사실 그 사운드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웅성웅성거리고 울리게 해놨잖아요. 그때 막 얘기하고 이런 걸 그게 저는 되게 듣기에 좋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5회를 보고 있는데 다음 회차에 끝나잖아요. 네. 6회로 끝인데 과연 뭐 어디서 끝날지가 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이걸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끝낼 것인가 3, 4호번에 한 번에 퉁칠 것인가. 이게 제가 어렴풋이 전에 보기로는 이건 중간인가 겁니까? 마지막까지가 드라마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중간에서 마지막. 네. 그럼 다음 주 분량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이제 이건 끝나요.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 다 읽어오시면 되겠고 BBC 드라마도 방금 얘기했듯이 6회까지 읽어오시면 드라마도 끝나게 됩니다. 저희 정말 참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The Guide for the Guide 지메일로 메일을 주셔도 좋고요. 인스타그램도 더 가이드 포 더 가이드 영문으로 치시면 바로 나오고요. 트위터 더 가이드 포 42 이게 트위터 아이디고요. 페이스북 안내서를 위한 안내서 더 가이드 포 더 가이드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겁니다. 오늘도 전파 낭비도 했고 불편에 끼쳐드려 죄송합니다.